미국과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규탄해서 스위스 조선위원회와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, 방글라데슈 공산당 막슬레닌주의와 방글라데슈 인민연맹,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방글라데슈 준비위원회, 방글라데슈 주체사상연구소, 방글라데슈 조선 신선 및 연대성위원회, 방글라데슈 선군정치연구소조는 8월 23일과 25일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,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조원들의 연대성 위원회는 26일 오스트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.